쿠바 혁명의 최고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서거에 저의를 표시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 및 국가대표단 단장으로 쿠바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는 3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 볼리비아 다민족국 대통령,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을 각각 만났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 볼리비아 다민족국 대통령,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최룡해 동지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대통령들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 자신들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